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세련된 용도로 손군 흉룡 위협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민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흉상한 성가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을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로 소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 군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유창한 선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선율 형상으로 해서 노래의 사상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생활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음악적 흉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오보이로 위대한 용도자로 끝없이 믿고 따르는 천만 군민의 다음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음하면서도 생활적이고 희열과 낭만이 넘친 예술적 정수로 격조 높이 노래한 또 하나의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펼쳐주시네 인민의 심장. 순서로 노래 사랑의 세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차경주 작곡인 가요 사랑의 세계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오늘 우리 인민들 누구나 다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더욱이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아흔돌술 성대에 맞이한 뜻깊은 역사의 해에 창작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우리 시대 명작 중의 하나입니다. 가요는 가사 표현이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고 깊이가 있는 것을 아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의 독특한 가사 형상은 소박하면서도 정답고 지향적인 선율 정수라유 더욱더 이치를 띠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4개 악단으로 되어 있는 보통 속도의 노래의 선율은 C내림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하여 우리 민의 생활의 정다운 길동무도 뜨거운 심장의 노래되어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